우리나라 대표가 14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6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유엔 혼잡 및 기구 역할 강화 문제 토의 시 연설했습니다. 대표는 연설에서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유엔 혼잡에 규제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첫째가는 책임을 걸머진 데 맞게 자기의 사명을 공정하고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 정상적인 탄도로켓 발사를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 문제시하는 비법 불법의 대조선 제재 결의들을 채택했다고 하면서 그는 유엔 혼잡과 현존 국제법들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해마다 조선반도의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시킬 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유엔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배치되게 도용되어 온 불미스러운 역사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은 유엔 총회 제30차 회의 결의대로 미국이 비법적인 남조선 주둔 유엔군 사령부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모든 침략 무력을 철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성원국들이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